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은 그 환자는요, 진찰하기 위해서 마주 앉은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보고 말았습니다. 내과 의사가 아직 담배도 못 끊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그 의사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요. 처방조차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거나 혹은 잃어버리게 되는 건요, 많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언뜻 보인 담배, 그런 거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은 나를 믿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그 사람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 숨겨놓은 담뱃갑을 먼저 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프라하의 봄 중에서 말타 쿠비소바가 부른 헤이주드였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로 옮겼죠. 예, 말타 쿠비소바는 체코 출신의 여가수인데요. 비틀즈의 음성과 예, 말타 쿠비소바의 음성 헤이주드를 듣는 느낌이 다 다르죠? 이다라씨 신청곡 잘 들으셨어요? 내과 의사의 호주머니 속에 감춰진 담배.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강할수록 안의 그 모습이 다를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끔은 좀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할까요?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지는 않을까. 나도 내 주머니에도 수많은 담배들이 있는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담배 한 갑만 보고서는 내가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를 욕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또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람은 원래 약하고 모순덩어리고 그런 존재잖아요. 완벽한 사람 있으면 여기 좀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기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FM 영화 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망가야지. 주소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야 합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이 주소로 도망오긴 했는데 한마디 덧붙일 것은요, 사람은 모순된 존재다.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뭐 사람은 팔색조다. 그런 또 어떤 언술에 너무 푹 빠져서 그것을 겉옷으로 껴안고 살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관대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나쁜 일 하나 하고 나서도 그 뒤에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데 뭐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게. 자, 저희 또 시사회 있어요. 시사회 소개해 드릴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신작입니다. 그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 미스틱 리버. 케빈 베이컨, 팀 로빈스, 숀 펜과 함께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굉장히 기대되시죠?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신촌 아트레온 2관에서 시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사회 신청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세요. 선착순으로 초청해서 몇 분을 보내드리죠? 예, 50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애정만세 사색전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에서 있는 이 사색전의 초대 명단은 인터넷으로 올렸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의 시네필 인터뷰는요, 진짜 시네필이 나옵니다. 소문난 영화광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올드보이의 감독, 박찬욱 감독인데요. 사실 이 박찬욱 감독은 감독 이전에 비디오 드럼, 영화 보기에 은밀한 매력을 펴낸 평론가였습니다. 1963년생으로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센터 출신이고요. 뭐 영화 평론가, 칼럼니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92년에 데뷔작 다른 해가 꾸는 꿈을 내놓았고 그 뒤에 97년에 3인조라는 영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바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부터죠. 자, 기대하세요. 박찬욱 감독 곧 모십니다. 네,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오진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오대수가 감금된 방에서 수면가스가 흘러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음악이 흘러나왔었죠. 자, 올드보이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 음악이요. 제 아나운서 사무실에 후배 박나림 아나운서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선배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그 수면가스 흘러나올 때 흘러나오던 그 클래식 음악 그 곡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만든 곡인데 어디선가 들은 듯한 친숙한 멜로디, 그 좀 약간 슬라브 느낌도 나고 월츠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농담으로 새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지 말고 있는 곡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 작곡한 사람 이름이 이지수예요. 네. 그래서 세르게이 지순옵스키가 작곡한 왓츠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댕기죠. 젊은 사람이라면서요? 굉장히? 네, 23살짜리예요. 이야, 정말 천재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런 사람. 제가 사실 박 감독님을 감독님으로서보다는 영화 평론가로서 처음 만나 뵀어요. 예전에. 그렇죠? 네, 힘들던 시절이었죠. 네. 그런데 정말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평론가 시절이 개인적인 감금방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수가 된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돈벌이 없던 시절에 저를 먹여 살려준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개인적 감금방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평론가로서의 그런 위치를 말씀을 하신 거였나요? 아니면 그 시절의 그 경제적인 어떤 궁핍함을 말씀하신 건가요? 나는 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남의 영화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리저리 소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려니까 약이 오르고 답답하고 그랬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절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그 스스로가 답을 하고 그걸로 유명하던데, 제가 최근에 한 잡지를 보니까 박 감독님도 셀프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예. 하도 그 인터뷰가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조금 좀 뻘쭘한 느낌이 드는데. 아, 좀 와전됐어요. 저는 그 매체에서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던 건데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걸로 그쪽에서는 이해를 해서 결국은 그런 글을 쓰게 됐어요.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 인터뷰라는 게 말이죠,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뭐랄까 좀 지겹기도 하고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기 전에 뭐 특히 수없이 같은 말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만은 꼭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제게 그렇게 부탁하실 거 있나요? 왜 안 하게요? 강혜정 양과의 스캔들. 아, 네. 네, 그것을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 개인적으로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영화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미리 갖고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박 감독님을 모시면서도 사실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미 영화를 많은 사람이 다 보고 난 후가 아니라 바로 뭐 어제 개봉한 곳도 있고 뭐 오늘 개봉한 곳도 있고 그렇죠. 그럴 텐데 개봉하는 그 주에 모시니까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올드보이처럼 비밀을 많이 안고 있는 영화 같은 경우는 박 감독님의 의사에 따라서 제가 인터뷰 방향을 정할 테니까요. 영화 내부 속으로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언저리를 맴돌까요? 뭐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 중요한 감추고 싶은 저희만의 비밀만 안 건드려 주신다면 뭐 뭐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감독이니까 뭐 그 올드보이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직접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하는 그 사람이 오대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평범한 또는 평범 이하의 한국의 그냥 뭐 그저 그런 약간 주책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납치돼요. 깨보니까 호텔방 비슷한, 그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사설 감옥이고, 거기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여기다 넣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15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막 일을 갈았겠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알아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느 날 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들어갔던 때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바깥에 내던져지죠. 그래서 그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 쪽에서 먼저 접근하고 그게 이제 유지태 씨가 연기하는 이우진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범인과 대결을 하는 그래서 그건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가고 대결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네. 그럼 줄거리 말고요. 어떤 영화다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참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떤 영화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네. 아주 멋있게 나오는 중년 남자의 매력이 아주 흠뻑 그런 매력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또 좀 신화적인 좀 원형적인 이야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공포에 대해서 말하려고도 했고 네. 또 좀 장르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필름 누아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방금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아주 근사하게 잘 보이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선가 그 올드보이는 최민식 씨의 풍모를 전시하는 일종의 갤러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알파치노와도 비교를 하셨고요. 예. 그렇게 최민식 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또 표현을 하셨는데 최민식 씨의 무엇이 그렇게 박 감독님을 열광하게 했는지 간단하게. 우선 그 눈매가.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뭐니 뭐니 해도 용모라고 생각해요. 네.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기력은 그 다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눈매가 그렇게 그윽하고 깊고 따스하고 그리고 그 얼굴의 주름이 보여주는 연륜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듯한 네. 그런 깊이 그다음에 그 음성이 아주 약간 황량한 듯 건조하고 깊이 있는 그런 음성도 매력적이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잠시 조금 궤를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에 있어서 용모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형수술을 많이 한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나오면 네. 근데 너무 어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리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병헌 씨 같은 그런 배우는요. 만날 적마다 왜 너는 이렇게 안 늙니? 맨날 그래요. 네. 좀 빨리 늙어야 나고 또 해보지. 아하. 그렇게 얘기해요. 아, 어떤 배우로 선호하시는지 대충 알겠어요. 자, 일단 최민식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유지태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태 씨의 연기? 지태 씨 연기에 대해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네. 봄날은 간다 같은 네. 그런, 사랑 연애 얘기에서 보여주는 연기가 이제 뭐 되풀이 된다고들 그렇게 요즘에 또 영화들도 많이 개봉하고 네. 해서 슬슬 걱정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유지태의 연기는 그때 연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좋아 보이는 선한 미소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휘청휘청 네. 걸어가는 걸음걸이 뭐 또 윤기 있는 목소리 그런 거 다 비슷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음성으로 이영애 씨에게 사랑을 속삭일 때가 다르고 또 오대수에게 그렇게 무서운 말들을 할 때가 다르죠. 같은 목소리고 또 같은 미소인데 똑같이 웃는데 어떤 데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착해 보이는 미소고 또 어떤 데서는 악마 같은 미소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대변신 그런 거 없이도 영화의 내용 속에 잘 들어와 있으니까 완전히 딴판에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한 그런 또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악당이죠. 그런 것이 늘 같은 연기면서도 정반대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 지태 씨나 저나 아주 그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 정말 유지태 씨의 연기도 최민식 씨와 함께 서로 다른 남자로서의 어떤 유형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피터 우틀에 비교를 하셨어요. 아, 예. 어떤 피터 우틀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죠? 젊을 때, 그러니까 젊을 뭐 그만큼 때? 그 길고 가늘고 예, 길다 그냥 예, 그런 의미시군요. 예, 제가 예.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라서. 네, 그렇군요. 배우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 그 배우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죠. 미도 역으로 나왔던 그 강혜정 씨요. 스캔들은 건드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우라고 평하세요? 혜정 양은 그 23살인데 정말 그 나이에 특히 한국의 그 나이 여성들이 철부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혜정양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속이 깊고요. 네.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최민식 같은 그런 대배우를 만나도 긴장 안 해요.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툭툭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 참 보기 드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모든 연기 잘하는 스타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네. 근데 혜정양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뭐 농담 삼아 뭐 스캔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저희 필름 2.0에 이재훈 기자 편집장이신 기자가 나와서 아, 이 혜정양, 혜정 씨가 그 필름 2.0에 그 사진 기자 한 분의 뭐 여자친구라고 아, 그런 이야기는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기, 최민식 씨와 뭐 배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그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유시태 씨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면 아마 이 영화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선가 그 둘은 샴쌍둥이와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평론가나 기자가 쓴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서로 상대방의 얼굴이 반쪽씩 나와서 합쳐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도펠갱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아주 대조적인 그러니까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인물이면서도 내면적으로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그래서 그런 복수에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닮아가는 면도 있고 서로를 부러워하는 면도 있고 질투하고 그런 인물들이에요. 오대수는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 좀 주책 봐가지고 너스레 떨기 좋아하고 수다쟁이고 뭐 파출소에서 막 술 한 벌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다가 15년 세월을 감금방에서 보내고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변모해서 나오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통과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은 예전의 오대수와 현재의 오대수를 스스로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혜정양이 연기하는 미도가 예전에 오대수였다면 미도가 나를 이렇게 좋아했을까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따라서 감금방 세월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고 반대로 이우진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로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올드보이는 사실 그 이름은 이우진에게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네. 스스로 유폐되고 스스로 감금한 물론 더 호화스러운 감옥이지만 그 자기의 넓은 집에서 살면서 이 소년에서 그냥 성장을 멈춘 그런 인물이죠. 네. 저희 말씀이 하도 술술 풀려나오셔가지고 풀려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잠시 음악 듣고 또 이야기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라스트 왈츠 들어봅니다. 사랑해요 아저씨. 영화 올드보이 중에서 Last Waltz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흘러 나왔던 건가요? 예. 그렇군요. 그 음악이 끝나고 예. 바람 소리가 예, 있는데 저희들은 만들어 놓고 그때 좀 굉장히 그 감상에 접근 해요. 네. 근데 영화관에 가면 그땐 이미 다 불 켜고 크레딧 다 올라가니까 네. 다 불 켜 사람들 다 일어나서 아무도 안 듣죠. 그 막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게 말해요. 그 최소한의 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앉아 있는 거요. 불도 끝까지 좀 안 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는 사람을 위한 예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음악 나가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보다가 제가 더 많이 여쭤보지 않은 게 직접 들어보려고요. 음악 작업에 많이 관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오진의 테마와는 또 다른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요? 네, 근데, 저희는 작곡가 3명이었어요. 예, 근데 그 오진의 테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왈츠란 말이에요. 네. 예. 좀 영화가 좀 뭐랄까요. 하드하기도 하고 좀 잔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복숭나의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식의 네. 냉정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이 아주 밀착하는 영화라서 더 아름답고 네. 그 유려한 멜로디의 현악 그리고 이렇게 몸이 어깨가 이렇게 좀 움직여질 만큼의 네. 리듬감이 있는 춤곡을 하려고 했죠. 네. 음악 작업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좀 불만은 있어요. 아쉬운 왜요? 거. 왜냐하면 이 곡은 들으셨다시피 어느 정도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야 맞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15인조 현악 앙상블하고 나머지는 독주 뭐 악기 세션맨들을 좀 불러서 하긴 했지만 그리고 미디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좀 더 큰 편성의 오케스트라에 또 특히 그 호온 파트, 그 브라스, 그 금관 네. 악기들하고 팀파니 같은 것이 좀 실제 생 연주로 더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를 제가 보면은요, 곡 음악이 나올 때 아 저기서 내가 주문했던 것이 다 나는 기억하잖아요. 저기는 팀파니가 꽝꽝 울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듣다 보니까 환청이 들려요. 예. 막 그 무슨 프렌치 혼에 네. 막 울려 퍼지는 소리, 팀파니 뭐 이런 것들이 환청이 들려요. 참 음악을 잘 아시나 봐요. 음악을 하셨나요? 뭐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예. 들은 풍월로 그냥 하는 것인가. 작곡가들은 괴롭죠. 뭐 그 아마추어가 감독이라고 앉아가지고 아마추어 주제 뭐 이러래 저러래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뭐 들은 풍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영화도 엄청 보시고 영화광 출신의 감독 대표적인 감독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영화광 출신의 감독들은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가끔씩 내가 하고 있는 이 장면이 혹시 모방은 아닐까 이런 강박에도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네. 않은 이유가요. 네.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봐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네. 두 번 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무언가 영화를 분석하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 보는 네. 경우가 있지만 글을 쓸 때나 네. 그런 때 말고는 안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네. 그런데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게 연출하는 데 도움은 되나요? 도움이 된 면이 있죠. 우선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베껴오거나 훔쳐올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종류의 영화를 봤기 때문에 세상에 영화로 그러니까 표현 못할 그런 그러니까 기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화는 네. 무슨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의 문법이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네. 얼마나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지 예. 그렇게 그 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자유로움이 오히려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박찬욱 감독 하면 주류에 타협하지 않는 박찬욱식의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박찬욱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들을 보면 뭐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그 잘 알고 있는 JSA 공동경비고요. 네.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이 올드보이까지 뭐 스타일, 박찬욱 감독만의 스타일, 이야기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 말고는, 복수는 나의 것과 이번에 그 올드보이는 뭐 복수라는 거, 그거 예. 외에는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는 그 제 이름을 빼면은요. 네. 모르고 보면은 네. 같은 감독 영화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올드보이는 복수 연작의 2부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예. 복수. 왜 복수에 매달리세요? 제가 뭐 살면서 화나는 일이, 저도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예. 속으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일도 많고, 또 원래 제가 불평꾼이고, 뒤돌아서 남의 험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내놓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막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누구나 이제 현대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막 그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나를 어떻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모욕 준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막 강한데, 그러니까 영화로나마 그럼 좀 통쾌하고 후련할까 하는 마음도 있고, 보는 사람도 그런 것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뭐 복수는 나의 것도 그렇고요. 복수는 나의 것만큼은 아니지만 올드보이에도 약간 잔인한 장면들이 몇 장면에 있었거든요. 눈을 예. 가리게 하는. 예. 그것에 대해서 이거 박 감독님의 취향 아니냐. 예. 잔혹한 것들만 좋아하는 무슨 고어 취향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또 영화광다운 풍모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 복수는 나의 것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할 말 없고요. 네. 그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렇게까지들 그 싫어할지. 예. 막 그 중간에 뛰쳐나가서 토하고 막 그러니까 네. 뭐 이 정도가 구르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데 월드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보셨다시피 네. 무슨 그럴 만한 분위기처럼 몰고 가는 가는데 막상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 가릴 일도 없고 지레 겁먹고 그러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요. 어디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하거든요. 관객들이 긴장하면서 보는 영화, 네. 불편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유는 불편하다는 뭐 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네. 영화라는 것이 관객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어떤 선택, 딜레마에 빠뜨리고 저럴 때 나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네.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좋은 영화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영화를 즐겨본단 말이죠. 그런 네. 영화를 볼 때 즐겁단 말이죠. 예. 그것이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이고 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그런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에서 만들 때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가치는 긴장, 네. 그리고 밀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면 제가 관객한테 바라는 것은 정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까지 반응하는 네. 그렇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영화 정말 성공하셨어요. 아주 꽉 짜여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뿐만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도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FM 영화음악의 초대손님으로 나오는 다른 그 뭐 기자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에너지의 영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감독님은 다른 곳에서 스스로 과잉의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과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복수는 나의 것과의 비교해서 한 말씀인데 그 영화는 미니멀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사도 없고 음악도 없고 카메라 움직임도 없고 아주 절제된 생략된 영화였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또 좀 재미가 없어져서 반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풍부한 그리고 시각적으로나 또 청각적으로 많은 정보와 표현이 막 차고 넘치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치밀한 생각까지 근데, 아니면 DVD라도 한 번 더 볼까 하는 아니, 그런 면에서 누가 이 박 감독님을 흥행 생각 안 한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박 감독님을 흥행 감독으로 널리 알린 영화죠. 공동경비구역 JSA 중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의 음성입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넘어가는 가을날 다시 듣고 싶은 곡이라고 하셨죠? 나성필 씨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중에서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였어요. 이종찬 씨 이등병의 편지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 곡도 괜찮았죠? 사실 이 박찬욱 감독님이 노래방에 가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노래라고요? 예. 지금 노래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잘 못하고 그래서 네. 겨우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늘 합니다. 이게 저기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은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근데 논리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아, 제가 왜냐면요. 네. 어디서 봤냐면요. 그 류승환 감독이요. 네, 네. 박찬욱 감독의 그 습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기 전에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가 엄청나게 좋아서 거기에 푹 빠진다고요.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습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술자리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고요. 예. 그리고 소주 한 잔과 소주 열 병의 차이를 들키지 않는다고요. 술 잘하세요? 술도 세신가 봐요. 예, 술 많이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찍 취해서 막 실려가고 그럴 때 저는 꼿꼿이 앉아있는 비결에 대해서 남들은 막 거품 마실 때 저는 홀짝홀짝 이렇게 입술만 죽이면서 마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손가락질? 네. 아니 제가 이런 박 감독님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박 감독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갈수록 커져요. 특히 이 올드보이를 보고 나서는 시사회 이후에 많은 뭐 영화계의 사람들이나 기자들이나 예전에는 영화보다 글이나 말을 더 잘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다니 하면서 다들 뭐랄까요 약간 부러움 시샘 섞인 그런 한숨들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영화광에서 이렇게 근사한 영화감독으로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감독으로 성장을 했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성장 요인과 또 박찬욱이라는 사람 내면에 있는 무엇이 이렇게 차츰차츰 다른 영화를 만들고 또 그 영화들마다 완성도가 높아지고 한 배경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 참 모르겠네. 본인이 본인을 좀 소개해 일단 주세요. 일단 고맙습니다만은 네. 우선 영화를 만들 때 중요한 자세는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영화는 지난 영화보다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지 않고 또 다른 영화를 만들어야지. 네.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영화의 뭐 퀄리티랄까요? 뭐 하여간 그렇게 좀 질적으로 우수하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배우들과 이런 인류의 크루들을 데리고는 이 정도 영화는 찍어야죠. 그건 뭐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젊은 감독, 저희 또래 감독 중에서는 가장 흥행 면에서 부침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칭찬을 받았다고 별로 기쁘지도 않고 네. 왜냐하면 저 바로 이 사람이 다음 영화에서 또 굉장히 나를 욕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제가 나중에 훗날 늙어서 듣고 싶은 평가는 무슨 옷대르라든가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거장이라든가 대가 네. 그게 아니고 베테랑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들을 아주 아무리 졸작이어도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느 정도를 찍어내는 장인적인 베테랑이다. 그 말을 듣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감독으로 기억되고 싶나 또 어떤 감독을 존경하나 뭐 이런 걸 알면 그 감독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신 것 같고 사실 어떤 감독을 가장 존경하세요? 존경하는 감독은 로버트 올드리치 감독이죠. 그 뭐 예. 50년대서부터 70년대까지 예.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비무비서부터 네, 또 스타 비클까지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항상 적어도 모든 영화에서 반골 기질이 보였고 네. 항상 독창적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한류 상업 영화를 완전히 벗어난 무슨 아트 영화를 찍은 것은 아니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 아주 그 터프한 영화를 많이 찍었죠. 네. 그 사람 영화를 보면 그 에너지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영화에 늘 무슨 버트 랭커스타, 리 마빈 이런 종류의 배우들이 주연을 하곤 했고 그 사람은 본인은 락커펠러 가문의 이론일 정도로 그 유복하게 자란 사람인데도 네. 그런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의 영화 감독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의 TV 프로그램의 리포터 자격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그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버트 올드리치라고 똑같이 대답했더니 네.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크루들한테 예. 카메라맨 뭐 녹음하면서 예. 딱 보면서 로버트 올드리치를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로버트 올드리치는 그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영화광들을 만나도 네. 우리 그 영화광들끼리 통하는 패스워드 같은 존재예요. 네. 한 명을 더 언급한다면 네. 샘 퓰러 감독이죠. 네. 그 두 명은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을 일으키는 감독들이죠. 역시 그 페이크 무비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여전히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그 이 박찬욱 감독은 영화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영화 밖에서도 색깔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의 뭐 한국 현실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지금 새벽 3시가 훨씬 뭐, 넘으셨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파병 문제 파병만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불평하고 막 왜 저런 아들 막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그러게 권영기 씨 찍으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그래요. 저도 네. 그 기사를 봤어요. 아유, 그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후회가 돼요.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뭐. 네. 아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혹시 영화 속에 녹여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렇게 안 봐주는 분들이 많지만 복수는 나의 것은 네. 그 좀 그런 계급의 예. 얘기를 맞아. 갈등을 다룰 투쟁을 다루려고 했던 영화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무슨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영화는 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긴 하죠. 그것이 좀 더 아이러니컬하고 더 좀 미묘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나온다면 노동자를 무조건 영웅적으로 또는 무조건 선하게 그런 영화들은 재미없죠. 네. 그들에게도 예를 들면 노조 안에서도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반대로 자본가 계급에서도 굉장히 선의를 가진 사람들도 그럼,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줘야 예술이지 그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를 들면 인혁당 얘기라든가 또 언젠가는 그 파업에 관한 이야기도 만들고 싶어요. 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긴 파업 과 그 안에서의 갈등과 뭐 배신과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뭐 써놓은 이야기도 없고 해서 길게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쓰고 계신 작품은 혹시 있나요? 지금은 3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 있었죠. 네. 재작년에 아시아 3개국 감독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 속편 중에 한국 파트를 제가 맡았어요. 그거를 지금 구상을 해놓고 있죠. 곧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뭐, 바빠서. 그런 옴니버스 영화 말고 장편 영화로는 뭐, 계획하고 장편 영화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하나는, 흡혈귀가 나오는 네. 공포 영화고요. 하나는 노숙자들을 다룬, 좀, 따뜻한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것이 꼭 그 복수 3부작의 연작 마지막 편이고요.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예, 자 박찬욱 감독님은 최근에도 사실 그 여섯 개의 시선에서 네. 한 편, 마지막 편,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에서도 우리가 박찬욱 감독의 이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 영화 그 제작비가 사실 편당 5천만 원밖에 되지 네. 않아가지고 천만 원 사재 터셨다면서요. 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700만 원인가 뭐 그런 정도였고요. 예. 그래서 이게 흥행이 잘 돼야 돼요. 조금 남아야 그 그럼요. 돌려받을 텐데 그거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어려워 보여요? 예. 어. 손익분기점이 전국 3만 5천 명인데 그거 네. 보시면 그게 안 된다고. 그 재미있는 영화를 왜 그러 왜 다들 안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특히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는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동자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그 안에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형식 실험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 근데 참 아 이거 또 딴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어디서 스스로 다른 제목을 거기다 붙이셨어요. 네파로 완전 정복, 국가의 영광, 위대한 산. 스스로 코미디라고 하셨고요. 예, 그 한국 사회가 물론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 비극이라고 해서 거기에 유머가 꼭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네. 유머에는 또 그 조롱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풍자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찬드라 씨의 이야기지만 찬드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찬드라 사건에 그 등장했던 수십 명의 한국인들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녀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종류 사람들의 그 무능과 또 무관심과 뭐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게 악의를 갖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악당은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모여가지고 짜서라도 짝이라도 한 듯이 찬드라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네, 저는 그 영화를 그래서 무관심에 대한 영화로 사실 봤었는데요. 네. 그 영화 중에서 특히나 그 가장 그 찬드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인물로 그 경찰이라죠. 예, 파출소장. 그분, 예, 파출소장. 예. 그 배우가 올드보이에 나오죠, 예. 바로. 예. 그러니까 그 단편 영화 찬드라를 만들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렇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영화 또 하게 됐죠. 정말 찬드라를 보면서 아주 이 배우 놀라운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잘 알려진 배우였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박찬욱 감독과 함께 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프로그램이라면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섯 개의 시선 중에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에 나온 유레카의 곡 Someday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